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라서 소리 없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소리 없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소리 없이